저국 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을 참관한 외국의 보들이 백승만을 떨쳐온 선군조선의 빛나는 전통을 찬양했습니다. 몰도바 공화국 사회주의자당 대피단 단장은 참관을 통해서 김일성 동지는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을 처물리치신 강철의 영장이시라는 데 대하여 잘 알게 됐다고 했으며 주체 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 기자협회 대피단 단장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김일성 주석께서는 전쟁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천견만화하는 전략 전술과 전법, 걸출한 영도력으로 군대와 인민을 이끄시었다고 격찬 했습니다. 스위스 공산당 대피단 단장은 조선의 전승 세대들이 발휘한 불굴의 조국 수호 정신과 견결한 반제 투쟁 정신은 자주와 정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혁명적 인민들이 본받아야 할 본보기로 된다고 하면서 김일성 동지의 탁월한 영도 밑에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한 조선의 승리의 전통은 김종훈 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고 찬양했습니다. 방글라데슈 주체 사상연구소 대피단 단장은 동방의 핵강국으로 우뚝 솟아오른 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을 당할 자 이 세상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